북녘땅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남조선과 미국 양국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김일성 집단이 인민군 부상병들에게 자폭을 명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남조선과 미국 양국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조선 국가보훈처는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당 대표 6.25 참전 유공자, 유엔군 참전 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단, 일반 대중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정일 집단은 더 이상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중지하고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사는 길로 나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서도 허남식 부산시장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 3명, 그리고 그 가족 3명, 일반 대중 등 2,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60주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21개국 유엔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했으며 공원에서 부산역 광장까지 걸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도 6.25 전쟁 음식 시식회 등 체험 행사를 비롯해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된 호국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에서도 박맹우 울산시장과 참전용사 등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 전쟁 60주년 기념식 및 위로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참전용사의 처와 자녀 가운데 모범 생활자 10명을 선발해 장한 아내상과 장한 자녀상을 수여했습니다. 대전에서는 6.25 피난길을 체험한다는 취지에서 학생 약 1,000명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근 보덕산을 행군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인천 상륙작전의 고장 인천에서는 참전 유공자 등 2,000명이 차량에 나눠 타고 6km 구간을 행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 보훈청 등도 낙동강 둔치에서 6.25 전쟁 60주년 평화대제전을 벌였고 대구시는 신천 둔치에 피난민 총과 야전군 사령부를 설치해 6.25 전쟁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KBS 청원홀에서 육군 35사단과 6.25 참전 유공자회 등 전라북도 지역 안보단체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광주시는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육군 73사단은 체육문화센터에서 각각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 그리고 연방의회도 성대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6.25 전쟁 참전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의회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과 일반 참전용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 중 6.25 전쟁에 참전한 인물은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 찰스 랭글, 하워드 코블, 존 코이너스 하원의원 등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상하원 양당 지도부 5명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희생과 애국심을 기르는 한편 전쟁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남조선과 비참한 상황에 빠진 북조선을 비교평가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23일 상하원이 각각 지난주 승인한 6.25 전쟁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해 의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날 6.25 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조셉 웨스트팔 육군부 차관과 한덕수 미국 주재 남조선 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찰스 랭글 하원 의원 등 참전 미군 용사들도 참석해 전쟁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미국 내 행사는 휴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01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김일성 집단이 인민군 부상병들에게 자폭을 명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만난 바 있는 언론인 이용우 씨는 25일 언론 기고문에서 김일성 정권은 패전에 퇴각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중상자들은 물론 경미한 부상자들까지 퇴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류탄 한 발씩을 나눠주고 자폭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수많은 부상병들이 이 같은 만행을 규탄하며 함께 가기를 애원했으나 김일성 집단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후송을 약속하고는 모두 동굴 속에 가둔 뒤 수류탄을 터뜨려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씨는 참전인민군에 대해 불과 2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등 유엔군에 맞서 3개월 동안 용전 분투했다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기초적 응급치료마저 받지 못한 채 오직 돌격 명령과 사수 명령만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며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기증 나는 낭떠러지 고지에서 싸우고 후퇴를 거부하는 같은 편에 의해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진흙탕 참호 속에서 싸우고 뗏목으로 강을 건너 총탄이 비오듯 하는 적진을 돌파하는 등 선열이 낭자한 백병전으로 사생결단하고 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그는 인민군 전사들은 온 천지를 선혈로 물들이며 대구로 진격할 기회만을 노렸다며 하지만 연합군은 대구를 사수했고 수만 명에 달하는 인민군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한 뒤 누가 꿈 많은 20대 청년들을 낙동강 물귀신으로 만들었는지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토크 시간의 김지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탈북자들인 김은호 씨, 장성군 씨, 안윤미 씨, 김춘혜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환 씨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저희 집에 들렸더군요.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부산에 벌써 도착했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가 넘는데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부산까지 갔다는 게 옛날 같으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은 뭐 그게 일상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과 북한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때 주로 선호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대중교통수단이라 하면은 우선 세계적으로 기차나 버스 또 택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배까지. 네. 그런데 북한의 교통수단이라 할 때는 이 한국에 비해 볼 때 네. 정말 초보에 초보도 안 됩니다. 아하. 예. 교통수단이 있긴 하지만은 버스도 옛날에는 있었고 기차도 있었지만은 네. 제대로 다니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죠. 기차는 있긴 하지만은 네. 정말 형식적인 기차고 만약 다닌다 해도 저희 집은 한경도인데 한경도 청진에서부터 평양까지 가자고 해도 기차로 2-3일씩 이렇게 걸려야 갑니다. 저런. 예. 그러니까 그 기차를 만약 탄다 해도 그 좌석표라는 걸 해가지고 좌석표 그 사기가 또 우선 저렴치 않습니다. 이건 주로 그 간부들이 먼저 우선권이고 일반 주민들은 며칠씩 그 예약을 해서 그나마 다행히도 예. 사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표도 표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안거래로 팔아요. 네. 안거래로. 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여행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참 그렇군요. 북한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북한의 운수수단은 11호 딸이나 백공호 딸이다. 예, 예. 이런 유행어가 있죠. 그렇죠. 아, 네. 네, 북한의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다니죠. 좀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자전거가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통행 중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척집에 갈 때는 자전거로 다 통행을 하고 몇십 리 심지어 몇백 리 되는 거리도 다 자전거로 친척 방문을 하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냥 뭐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짐 같은 게 많으니까 네, 짐을 싣고 간다는 게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도 자전거가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네, 통행증 말이 나왔으니 말이죠. 솔직히 북한에서 통행증 한번 받으려고 하면 좀 되게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의 가족이 결혼식이나 아니면 사망 소식이 있을 때는 당일이나 다음날에 통행증이 나오지만 일반 친척 방문을 하여 통행증을 낼 때는 솔직히 나만의 여권 내기보다 진짜 많이 어렵다고 봐야죠. 예. 예. 그리고 또 평양이나 뭐 예를 들어 두만강 지역, 네. 압록강 지역 이런 데로 갈 때면 북경 지역이 돼서 이때는 진짜 통행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거의 통행 제한 지역이니까 예. 승인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승인 번호 새파란 줄 딱 띄워가지고 평양 신호 빨간 줄부터 예. 이렇게 특별 통행증이란 예. 말이네요. 일반 통행증이 예. 아닌. 네.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평양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하고 이제 만경대구역이나 성교구역 같은데 걸어 다녔어요. 버스가 뛰지 않아서 행사 기간에는. 예, 그렇군요. 말씀 시작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군요. 그러면 어주환 씨,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교통 환경과 수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남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분야든지 뭐 많이 좀 발전했습니다만 네. 그 교통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기차, 배, 비행기 같은 게 이제 전국 이제 그 방방 곳곳으로 거의 뭐 안 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행기나 배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지방에 이제 강의도 다녀봤는데, 그 농촌에 그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도 다 이렇게 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심지어 그렇죠? 산에고 과수 농장에도 다 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다 남한. 포장으로 돼 있고. 예, 다 포장으로 예. 돼 있고.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편리해진 교통 환경에 비해서 또 유해한 점도 없지 않죠?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그 교통 정체. 그렇죠. 또는 이제 뭐, 그, 뭐냐, 공해. 네. 그런 게 네, 이제 네. 많이 심각한 네. 거 봐야 되죠. 그 실제로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도. 네. 거리가 한 30-40km 이렇게 됩니다만. 네.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면은 거의 뭐 주차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도 없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뭐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 이제 상상도 못 하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서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해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국내에 한 4천만 대 정도 이렇게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차들이 이제 다 매연을 내뿜는다고 하면. 그렇지. 예, 그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예. 정도를.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자고 나면 달라지는 남한이 현실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길이 있고, 또 길이 있는 곳에는 그에 해당한 적당한 그 교통수단이 보장되어야 정상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아직도 대중교통수단이 낙후한 환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전에 아까 운호 씨도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의 교통수단은 솔직히 남한에 비하면 아직 초보 단계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북한 사회 제도가 좌통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야. 또 그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산악지대가 많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발달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또 있지요. 이로 인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교통이 발달되었다고 봐야지요. 골고루가 아니고 이제 한 곳에만. 예, 평양 중심으로. 아하. 평양에는 이제 그 시내버스가 있고, 시내버스에는 무게도가 있고, 전철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래서 지하전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한처럼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한 150m 들어갑니다. 그 승강기를 타고. 그리고 지하철은 두 개로선 밖에 없습니다. 그 평양역과 붉은별역, 그 다음에 광복역과 낙원역, 그 전우역과 전승역에서 갈아타는 한승, 이런 게 있고, 또 궤도전차가 있어요. 또 궤도전차는 이제 아침마다 그 당대, 솔직히 남한에는 우리가 뭐 버스 줄을 서면 버스가 인천차 오잖아요. 서울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궤도전차가 다니고 무궤도전차 다니고 또 이제 그 노란 버스 있잖아요. 그 정백버스라는 버스. 그런 버스들이 다녀도 이 제시간에 그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는 줄 서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막 아이들이 발에 시려서 울지, 어른도 또 손발이 시려서 울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출근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매달려 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궤도전차 같은 경우는 막 매달려서 한정에서 주주정에서 가다 보면 궤도전차가 속도가 있잖아요. 가다 맥 없어서 솔직히 다 열악한 사이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속도에서 이제 자기 몸을 유지 못해서. 그러면 그때 궤도전차는 경우에는 차 밖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이제 만경대구역에서 선교까지 오는 거 참, 퇴근 시간에 집에 와야 돼, 마음이 놓이고. 아침에 5시에 출근 보내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야지만이, 아, 우리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안심을 넣곤 했어요. 예. 맞아요. 참, 목숨을 걸고 탄다죠. 그렇죠. 그 당시에, 버스 줄이, 한 100m 남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도 한 번 오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은,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되니까, 30분 남아.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결사전 하는 거예요. 그건 말고 또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예, 택시도 평양에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처럼 네. 이 택시라고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렇게 네. 다니는 그 승용차가 있어요. 있지만은 일반 주민들은 값이 비싸고, 예. 그러니까 그 택시가 눈앞에 다녀도 타지를 못합니다. 북한에서 택시는 그 관광 온 외국인들, 네. 예, 그 사람들 한 데서 그 외화를 뽑기 위한 요금제도, 예. 예, 북한 돈이 아닌 그 달러나 유로, 바꿈도, 예, 그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택시는 예, 뭐 일반 주민들이 타라는 그런 택시가 아니고, 예,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한 데서. 예, 이런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있을 때 그랬어요. 택시가 그 일백화점 옆에 이제 그 공지에 서 있거든요. 예, 주차장이. 항상 택시 볼 때마다, 야, 저 택시는 어떤 사람들만 타지?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그 기국자들이나 이제 바꿈돈을 많이 이제 내 사용하기 때문에 기국자들이나 타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외국에 출장 갔다 오는 사람들만 타는 거였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뭐 택시 타기 싫어서 못 타는 거죠. 예, 솔직히 예, 저희 같은 거는 택시를 꿈도 꾸지 못하지요. 그냥 저희는 두 다리로 그냥 열심히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길이 처음 말하라 길도 안 좋아가지고 멍땅 훅탄길이니까 한번 이렇게 걷고 나면 이렇게 새 옷도 이렇게 훅탄길에 먼지 묻고 이렇게 하면 망가지고, 또 그리고 또 길을 걷다가도 내가 운이 좋으면 어떻게 좀 뭐야 낡은 이렇게 자동차라도 얻어 탈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옛날 구식 자동차라 이렇게 뭐 소음도 심하고 하니까 몸이 진짜 많이 피곤하지. 나무를 떼서 발덩이를 거는. 목탄차, 예, 목탄차. 여기서 목탄차라면은, 예. 예, 여기 자라나는 새, 그,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상상도 못 하겠죠. 이렇게 자동차를 타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북한에는 뭐 지금처럼 미공급시기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지방에 다니거나 이럴 땐 다 걸어 다니잖아요. 장사를 다니면 짐을 이제 싣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미공급 때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집안에 재산 가지고 이제 황해남도에 이제 그 강냉이를 바꾸러 갔어요. 바꾸러 갔는데 그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열차도 못 타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평양에 들어오는 차를 타려고 하니까 돈을 내래요. 사람당 100원씩 내고 또 짐값을 또 따로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짐값은 반드시 따로 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북한 사회는 진짜 뭐 모든 게 다 요약하다 보니까 모든 게 돈. 돈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운수수단이. 네, 진짜 기차나 자동차 한번 타자면은 네. 진짜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아하. 네, 북한 주민들이 어디를 다녀도 맨손으로 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여자들이 대다수 네. 짐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 짐이 한두 킬로 그 정도도 아니고 몇십 킬로씩 되는 그런 짐이었잖아요. 네, 그런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수화물 같은 거 붙일 수 없으니까 그걸 들고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를 타려면은 길가에서 뭐 뇌물 같은 거 뭐 담배나 아니면 돈을 같은 거 뭐 흔들어가지고 뭐 다니는 차들의 운전수를 뭐 좀 알랑 부리는 식으로 해서 맞아요. 차를 세운다던가 그것마저 못 세우는 날에는 노상에서 잠을 자는 아이고. 그렇지 네. 아하, 저런. 그게 일수였죠. 예. 노상에서 또 자면서 다 잊어먹고 도둑 맞히고 예.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예, 듣다 볼수록 참 가슴 답답한 소리들 뿐입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남한에 오셔서 이용해보신 대중교통수단이 이로운 점은 어떤 것을 느껴봤는지요? 네. 거리를 빨리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우선 좋고요. 아하. 저기 북한에서는 2, 3일 가야 할 길을 여기서는 한두 시간이면 모든 곳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예. 또 이렇게 겨울 같은 날에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면 덥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선선하잖아요. 참 나한테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저뭐야 참 저뭐야 북한에서 비행기라는 걸 꿈도 못 꾸는데요. 네. 여기 와가지고 뭐나면 중국 땅이라도 비행기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교통이 좋아가지고 어디나 금방금방 가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정말 북한에 비한다면 한국의 교통은 정말 발전이라기보다 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의 버스나 기차, 제가 또 비행기도 타고 저 여가제 저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여름에 제가 버스도 타보고 네.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네. 예, 겨울에 또 버스도 타보고 전철도 타보는데 정말 여름에는 버스나 기차나 다 냉온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냉풍기를 돌아가지고 저 선선하게 해주지. 예. 그 겨울에는 온풍기가 돌아서 따뜻하게 해주지. 예, 이러니까 그 북한에서 외지에 갈 때는 예, 우기 없는 그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타가지고 여름에는 껐다 비 오는 걸 맞고 가고 아하. 겨울에는 눈 오는 걸 맞으면서 손발을 꽁꽁 얼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기차 주행기도 탔지요. 많은 경험들을 했군요. 예. 저 제가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또 한 가지는 예. 북한에 있을 적에 이제 적재함 타고 가잖아요. 예. 타고 이제 쭉 갈 때면은 보이는 게 산이에요. 산인데 산들은 목당 민둥산이잖아요. 먼지만 풀풀한.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버스나 기차 타고 예, 거리를 그 부감하면서 갈 적에는 다 나무도 많고 그렇죠. 예.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게 참 예. 도로도 예. 좋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오주환 씨가 남한에서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그런 대중 교통수단과 미래에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어떤 게 개발되고 있는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이렇게 운송수단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빠른 건 그 KTX 기차 있지 않습니까? 고속열차. 예. 이것이 이제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특히 이제 그 자가용 승용차, 그 개인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올해에 그 이미 1,700만 대가 이제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그 교통수단이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별도로 미래에 이용할 그 교통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자기부상열차가 있고요. 그 자기부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속전철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그 바퀴가 없는 고속열차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전기자동차,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석유하고 그 기름으로 이제 같이 가는 자동차, 네. 예. 거기에 이제 수소자동차, 네. 특히 그 바이모탈 트램이라는 걸 요새 그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철도의 장점하고 버스의 장점을 그 하나로 합친 거라고 합니다. 예. 즉 이제 그 전용 궤도를 통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네. 만약에 이제 궤도가 없다 하면은 이제 버스처럼 바퀴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새로운 예.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예. 그 겉모습은 이제 버스 두 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한 형태고요. 그 차량과 정류장의 높이 차를 없애가지고 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이제 쉽게 내리고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상품화가 되면 국내 이제 대중교통량이 크게 그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구식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국자 자신들만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금비 지출이 아니라 그 얼마라도 대중교통의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고단한 여행은 안 할 터인데 참 안타까운 북한 정권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세계 속의 북한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국가가 되는 길, 그 길만이 고난에 찬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개혁개방에 있음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리얼 토크 시간은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당의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 기록 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제공되는 북한인권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안유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하므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텔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지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관리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침해된 것이고 공개 재판에 이은 총살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잡혀나온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주고 있는 식량과 의약품 등에 지원 물자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지 않는 것도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장마당을 통제만 하려는 북한 정부에 대한 비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의 집단에 속할 정도로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 강제 노동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 노동이란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민 개개인 또는 인민반이나 기업소 등 인민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아직도 이러한 강제 노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성장기에 필요한 학습과 정서 함양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점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농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한 강제 노동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선인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철이나 바지를 모아오라거나 외화벌이용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 가죽을 가져다 바치라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학생들에게 내려먹이는 강제 노동의 한 방법입니다. 전 국가적인 큰물 피해 같은 긴급한 시기에 전체 인민이 집에 있는 식량을 모은다거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절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물자를 모아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노력을 착취해 국가에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중국이나 웰남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강제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는 가도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노력 동원됩니다. 또한 사로총이나 직맹, 농군맹 등 각급 조직들에서는 그들대로 도로건설공사나 집짓기, 강뚝보수공사 같은 직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급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길 수 없고 각급 조직의 책임자나 지도원이 명령하고 감시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공사를 하느라 인민들이 쉴 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자재나 세멘트도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물길 공사 같은 힘든 작업도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하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것 역시 당장 큰물 피해가 나서 강둑을 건설하는 일 같은 공사에 인민들이 일도 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강제 노동이 아니지만 노력 동원이 수시로 있고 강제로 동원된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노동 단련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노력 동원은 분명히 국가에 우한 강제 노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단련대와 집결서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언뜻 보면 죄인들이므로 가둬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도둑질이나 강도, 협잡, 강간 같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화서에서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감옥에 아닌 단련대나 임시집결소에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범죄자로서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즉,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대상들인 것입니다. 또한 노동 단련대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두고 사람을 6개월까지 수용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누가 보더라도 단련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련대와 집결소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하루의 가제를 높이 정해주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닳는 데에서는 식사도 주지 않고 닳는 생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가난한 가정의 닳는 생은 여간 바쁜 게 아닙니다. 식사 문제에서 집결서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보안원들의 부업지어, 하목지어 하면서 데리고 가서는 이른 일대로 세게 시키면서도 끼니마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 밥에 염장 배추, 소금 국만을 주니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집결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허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집결소 수용자들일지라도 하루 3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에는 국가에서 기업서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라도 빨리 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력 동원을 없애고 수시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집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 인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어느덧 마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 립스틱? 립스틱이 뭔데?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을 가리키는 외래어인데요. 루즈 또는 입술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지 혹은 구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중 립스틱은 손가락 모양의 긴 입술연지를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빛깔과 기능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연지를 샀구나.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인데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대표적 군사 전문 기자인 정경훈 기자가 출연하는 남북 군사 비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훈 기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순탄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온갖 협박을 하던 김정일 패거리는 이번에도 남북 간 통행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정일 패거리가 말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건 결국엔 협박에 불과한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 키 리졸브 군사연습 중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정일 패거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전담반이 이번 군사연습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11일 남조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은 유사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탄 등 김정일이 가진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키 리졸브 군사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의 연합사령부에서 있었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김정일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핵무기, 탄도탄 등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작전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제거 부대를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 부대는 이번 군사연습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참가할 것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정일 패거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전담 부대의 존재와 한미연합 군사연습 참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부대는 미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 지원사령부 소속의 연합 대량 살상 무기 제거 기동 부대라고 합니다. 이 부대가 조선반도에 파견돼 군사연습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남조선과 미군이 이 연합기동부대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합기동부대는 미군이 대량 살상 무기 탐지 및 제거를 전담하도록 관련 부대를 통폐합 2004년 10월에 창설됐다고 합니다. 유사시 조선반도에 파견되는 이 연합기동부대는 남조선의 특전사 등과 함께 김정일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위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며 김정일의 핵무기나 탄도탄이 통제불능 또는 기타 세력에 의한 탈취 등을 포함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도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동부대를 관할하는 미군 20지원사령부는 현재 제22화학대대 등 4개의 예하부대를 두고 있으며 계속 확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는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장 일선에 파견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신속 대응과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 대해 공개하면서 샤프 사령관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대한 김정일 패거리의 비난에 대해 방어 위주의 연습으로 세계 어느 군대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또한 2012년 남조선과 미군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남조선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샤프 사령관의 마지막 발언은 사실 요즘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최근 남조선과 미국 내에서는 2012년 전시작전 통제권의 남조선 단독 행사에 반발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의 남조선 전력만으로는 김정일 패거리를 한 방에 격퇴시킬 수 없으므로 남조선의 전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남조선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에 대해 우파 진영이 극심하게 반발했던 것과 비슷한데 최근의 주장들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미국 내에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수석연구원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지휘체계를 분할하라, 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으며 이 글은 지난 3월 10일 브루킹스 연구소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오바마 정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이 오헨런 수석연구원은 예정대로 2012년 4월 남조선과 미군 간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이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를 갖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남조선과 미국, 양국의 기존 지휘부를 분할하는 개념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 당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온 배경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권의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미국의 외교적 구상에 반대하는 노무현 정권에 실망해서 남조선과 미국 동맹을 약화시키고 경시하려는 수단으로 전작권 문제를 인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주 충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남조선의 주권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일 이 계획을 선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에 반해 현재 오바마와 이명박 간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고려나 근본적인 재검토를 동맹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해는 연구원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백톨 교수도 남조선군이 김정일 패거리의 비대칭 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를 통해 발표한 기고문에서 남조선군은 고도로 진화한 김정일 패거리의 위협을 억지, 격퇴하는데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잭 프리처드 소장 또한 남조선의 한 언론과 가진 대화에서 미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기 결정을 한다면 1년만 연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남조선에서 전작권 전환 반대에 인민의 5분의 1인 1천만 명이 서명했다고 들었다. 미 당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내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전작권 문제의 재논의를 주장하면 미국에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남조선 내 좌파들의 관측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며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조선반도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언과 주장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남조선의 지난 정권들로 인해 소원해졌던 관계를 이제는 복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김정일 패거리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미국 내 지도층 사이에도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김정일 패거리는 일명 대남 사업의 결실들을 활용, 남조선과 미국 간의 분열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조선 해군기지의 이전,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변화 등을 시도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남조선 단독 행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날고기던 그 대남 사업의 결실들이 남조선 인민의 외면으로 대부분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김정일 패거리의 폐악질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남조선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김정일 패거리 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조선의 전작권 단독 행사에 대한 문제점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천만 명이 넘는 남조선 인민들이 전작권 단독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당국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 지난 몇 년 동안 드러난 이란과 김정일 패거리 간의 비밀 돈 거래, 무기 거래 등도 미국 당국의 결심을 굳히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모습을 보면 결국 김정일 패거리가 전략이랍시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기본 덕목을 우습게 여긴 탓에 결국에는 자신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남조선과 미국의 눈에 가시는 오로지 김정일 패거리들 뿐입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겠다고 주변 국가와 남조선 인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기 권력의 원천이라는 인민과 인민군마저 제대로 챙기지 않는 김정일 패거리는 인류 역사의 오점입니다. 이런 자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공화국과 인민군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인민군 여러분께서 남조선, 미국과 연대를 하는 길 뿐입니다. 아무리 다른 길을 생각해봐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정일 독재 정권 밑에서 북조선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은 세계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 독재 정치로 2300만 북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 폭종의 전초기지로 세상 사람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를 보면 독재의 가장 말기 중상이 바로 군사 독재이다. 독재는 필연적으로 인민 대중이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총칼로 억누르기 위해 독재자는 군대의 군명을 우타가게 된다. 독재자 김정일이 떠드는 소위 선군 정치 역시 인민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의 민의 정치가 아니라 수령 독재자 김정일 자신이 더러운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반역적이고 반인민적인 독재 정치일 뿐이다. 이러한 독재자가 운명을 연장해 가는 데는 항상 독재자가 던져주는 빵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기생하는 역사의 어물들이 있기 마련이다. 독재자 김정일에게부터 기생하며 인민이 애국적 투쟁을 총칼로 억누르는 인민의 원수 권력의 신여들에게 보내는 경고방송 시간입니다. 2000년도 탈북한 한성일, 박경일 씨 등이 북조선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핵심 요원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인민군대 내의 반체제 세력과 군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1995년 말 국가안전보위부에 소속되었던 국경경비여단을 이관받으면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대등한 권력을 지니게 된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는 1990년 중반부터는 군대는 물론 민간사회의 종치범 경제사범들까지 특별 사찰하고 있다. 독재자 김정일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가보위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김일성 사회주의 청룡동맹의 위원장을 맡았던 최룡해를 비롯하여 북한 내 당, 정, 군의 이른바 변질된 핵심 간부들을 대거 공고하였으며 육군단 쿠데타 사건, 이군단 컴퓨터 기술부, 러시아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을 정점으로 군부대 내 정치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 투옥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1998년 8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의 폭동사건을 평양시 국가보위부, 황해도 국가보위부와의 협동하에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등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핵심 요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독재자의 인생은 짧고 인민대중의 역사는 무한하다. 하룻밤 전등불에 날아드는 분화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인민대중에게 겨눈 청뿌리를 독재자 김정일에게 돌리라. 9일만이 당신들이 지금껏 자행한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회생의 길이 될 것이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당의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황해남도 장년군 장년읍에서 협동농장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일하던 최인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 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탈북 농민이 바라본 주체 농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부터 탈북 농민이 바라본 주체 농법의 진행을 맡은 최인정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샛별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수년간 농장의 여맹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온 가족이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 농법을 앞장서 실천하는 농민 혁명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는 북조선의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 불과했던 우리가 왜 탈북을 하게 되는지 또 중국의 농촌에서 체험했던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장 여맹 일꾼으로 사업하던 저희 처가 군 여맹 여성자 간부 해외에 참석했다가 저녁 늦은 밤에 핏기 없는 얼굴로 쓰러질 듯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보 어디 아파?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딸 넷과 저를 힘없이 바라보더니 이제 우린 어떻게 살겠어? 오늘 고난이 행군 총화로 여명해외에 올라가는데 제2차 고난이 행군이 또 시작된다오. 이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늘 저녁끼리라도 마련하자고 병원에서 400g의 피를 뽑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니 은행에 돈이 없어 못 준대요. 오늘 저녁 가마에 그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녁끼리를 걱정하는 아내의 말을 듣니 나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정에 절망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 하며 견뎌왔는데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터놓았습니다. 여보, 두만강에 아직까지 안 녹았는데 중국으로 넘어가기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중국은 개혁개방해서 집 짐승도 이 밥을 안 먹는다오. 그리자 아내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 봐 겁나요.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며 주저하지도 않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비행증과 고일돈과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둠이 깃들자 저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강변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엔 보초 교대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는 경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각 10시 내가 시계를 보고 일어나는 순간 중학교 3학년인 둘째 딸이 갑자기 아버지 풀죽을 먹더라도 저는 사회주를 지켰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임나교 졸업반이 셋째 딸이 또 아버지 어떻게 장군님을 배환합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풀죽이라도 있으면 안 떠나겠지만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너무도 무서워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앞장서 두만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가자 아내는 아버지 없이 우린 못 산다. 함께 내려가자. 라고 하면서 아들 딸을 데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건너온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북한 쪽을 바라보고 고향 땅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중국 땅에 들어서니 보고 듣는 것 모두가 놀랄 정도로 새 세상이었습니다. 조선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중국의 현실과 생활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김정일에게 너무도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엔 어디를 가나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계획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계획의 집사인 김아바이는 우리들을 자기 집에서 며칠 동안이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의 집 마당에는 배단이 하늘 높이 쌓여 있었고 강냉이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탈고 가지 않은 곡식도 마당 한켠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 자전거도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채 마당에 그냥 내놓고 있었습니다. 나다를 이렇게 마당에 방치하면 도적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김 집사는 어느 집이나 다 이만큼씩은 있어 도적질 해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수매시켜야겠는데 창고가 찼다고 해서 걱정이야.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도읍으로 가족 단위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달이 쌓여서 처치곤란이야. 빨리 팔아야겠는데. 저는 또 물었습니다. 지금의 개인 농사가 무엇이 좋고 집단 농사는 무엇이 좋았습니까? 그러자 김아바이는 중국에서는 집단 농장을 인민공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지. 일라오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회의 많고 비판도 많고 쌀도 배급으로 주는 지긋지긋한 게 무엇이 좋겠나. 한마디로 수용소이고 감옥이지. 개인 농사가 좋은 점은 노력한 것만큼 또 땀 흘린 것만큼 대가와 보상이 차려지니 좋고 제가 알아서 일하고 또 쉬는 자유가 있어 좋고 자기의 땅, 소, 자기의 나달이 있으니 든든하거든. 한해 농사로 4, 5년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걱정이라면 나달이 팔리지 않는 거지. 이 나달을 빨리 팔아야겠는데 나도 조선에 친척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가져가라는데 오기가 너무 힘든 모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선에서 중국의 친척 방문을 오자면 하늘이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친척 방문 들어올 때는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일 장군의 권위를 앞장서 보위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중국 친척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들려준 중국 농민의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어 새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북한도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땅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라나 쉼하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가난하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평범한 한 개인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그들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다면 자신 있게 꿈꿔보세요. 내 앞에 가로막았던 장애물 넘어서 광활한 꿈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심하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인 어머니 호경애 씨가 딸 배현옥 씨를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배현옥 씨는 2004년 2월 18일 청진시 교동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없다는데요. 배현옥 씨는 1980년 12월 7일생이며 입술 위에 호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딸 배현옥 씨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경애 씨는 배학수, 배남수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경애 씨가 배현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배현옥 씨나 또 배현옥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서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Suzanne Schulte, and I'm the presenter of Letters from America, a new free North Korea radio program for our listeners in North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에서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숄티입니다. 저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과 북한자유연합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형환 씨와 최주활 전 북한군 고위장교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증언하게 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북한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그곳은 남한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미국인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22개의 나라가 군대를 보내었고 남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수호할 의료 지원을 보냈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용예롭게 여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명에 응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서 어쨌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자유롭고 세계에서 11번째로 부유한 경제대국이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에 머물러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북한도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며 그때가 되면 모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당신의 친구 로버트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인 18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내일의 수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대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올해 초에 저는 북한 자유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호였는데 거기에는 미국 출신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과 존엄성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보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모임을 규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왜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해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지도자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의 대학생이며 당신의 친구인 크리스틴 씀.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조선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조선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북 지도자 행적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환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소재 미국 협동 농장을 지도했을 뿐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강원도 업무 보고를 받은 뒤 16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7일 오전에는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장 그리고 한국연합회 임원단을 접견했습니다. 또 18일 오전에는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오후에는 해군참모총장 징급 및 보직신고를 받았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미국의 사업가 멜빈 존스에 의해 창설된 국제봉사단체이며 해군참모총장은 북조선의 해군사령관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남조선의 합동참모본부의장, 줄여서 합참의장은 북조선의 총참모장에 해당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리원 미국 협동농장을 방문한 김정일은 우렁이 양식장을 둘러본 뒤 우렁이에 의한 논 비백 관리가 많은 노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논벼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 방법과 영농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힘든 일도 많지만 일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부단히 노력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봄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이 인민 앞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참석에서는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에버하드 워프스 국제라이온스협회장 접견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국제봉사단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견기업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해군참모총장 진급 그리고 보직신고에서는 해군이 작전상 불편하더라도 어민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 횟수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한숨이 먼저 나오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단체 대표까지 만나며 6번의 큰 업무를 처리했지만 김정일은 겨우 한 번 협동농장을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김정일이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해진 탓에 그렇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 1941년 12월 19일이며 김정일의 생일이 1942년 2월 16일입니다.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고생 한번 안 하고 편하게 지낸 김정일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해야만 했으며 야간 상업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장마당 청소라는 중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고생한 것으로 보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나 몸이 아파도 이명박 대통령이 더 아파야 할 텐데 김정일은 기쁜 저와 놀아나고 비싼 음식을 먹는 동안 너무 편해서 얻은 병으로 일을 못한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발언 중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북조선의 돈이라는 돈은 혼자서 다 차지하는 김정일은 미국 협동농장을 방문해 우렁이를 많이 길러야 쌀을 많이 생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렁이 농법이 논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동포 여러분들 중 협동농장에 직접 근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동농장의 예산 지원이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김민혁 씨는 협동농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라며 개인적으로 개간한 떼기밭을 일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렁이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키울 텐데 우렁이 키울 돈도 안 주고 농민들 노임도 안 주면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김정일의 머릿속입니다. 그야말로 김정일의 머리 수준은 우렁이의 머리 수준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가운데 협동농장에 가서 우렁이나 잡고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똑똑하고 정확한 머리와 견주어 볼 때 그야말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김정일의 머리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해군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해군이 작전상 불편하더라도 어민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지시한 점입니다. 지금 북조선에서는 인민군 장병들에 의한 일반 인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굶주리게 된 인민군 장병들이 주변 마을에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도적이 된 인민군 장병들이나 일반 인민들이나 모두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성군 정치를 죄치며 군대를 키운답시고 나서고 있습니다. 쌀을 줘야 인민군 장병들도 도적질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인민들도 힘든 것이 덜할 것인데 김정일은 모두를 굶기면서도 성군 정치를 앞세움으로써 인민군 장병들을 도적질로 내몰고 있습니다.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과 달리 군대에 충분한 식량을 배급하며 제발 인민들을 다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조선 국군은 삼시 세끼를 이밥과 고깃국으로 충분히 먹는 것도 모자라 우유와 빵 같은 간식까지 먹고 있으며 때문에 도적질에 나서기는커녕 사회의 어려운 인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남조선 국군의 지휘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조선 국군은 성군 정치를 외치지 않아도 세계 10위권의 위력한 강군입니다. 그런데 성군 정치를 외치는 북조선의 인민군은 위력한 강군은커녕 도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군 정치는 우렁이와 같은 수준의 머리를 가진 김정일의 헛나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렁이 수준의 머리를 가진 지능이 낮은 김정일은 결코 스스로 개혁개방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가진 동포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성군 정치를 선민 정치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돈을 지원하고 군대가 인민들을 다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사이 김정일은 배고파 모두가 쓰러져 있는 협동농장을 찾아가 우렁이나 붙잡고 놀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북한에 있는 친척들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 건너 북한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들겠죠. 이제 열심히 벌어갖고 저 혈육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참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 계시는 그 형제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유, 언니, 오빠. 내가 언젠가는 언니, 오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지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 네. 북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무쪼록 그 혈육들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다 이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는 강연희 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와 저울, 톱니바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는 인류의 시야를 넓혀준 이동수단인데요. 인류가 처음 배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3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는 늑재 골격에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 껍질을 팽팽히 붙인 카누와 통나무 배가 왕래했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배를 추진시키는데 바람의 힘과 돛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범선의 모습은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의 무역에서는 장거리 항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18세기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돛대가 하나인 평저선이 다녔고 바이킹들은 이미 1세기경에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었습니다. 바람과 인간의 근력을 이용한 이 범선은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는 약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783년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기관을 장착한 최초의 증기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증기선의 등장으로 19세기에는 특수선박의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1871년에는 쇠빙선이, 1885년에는 최초의 유조선이, 1904년에는 최초의 냉동선이 항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울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울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공업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구인데요. 이집트 선사시대의 한 무덤에서 기원전 5세기에 제작된 저울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는 에트루리아인과 로마인들이 저울의 정확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팔 길이가 동일한 저울만이 아니라 좌우의 팔 길이가 비대칭인 저울도 사용했습니다. 긴 쪽에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추와 눈금이 있었고 짧은 쪽에는 물건을 올려놓을 접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저울과 추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대량 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에서 검정한 저울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779년에는 프랑스의 로데르발이 평행운동기구를 사용한 앉은뱅이 저울을 발명했습니다. 이 저울은 접시 위에 놓인 물건의 위치가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1763년에 슈베반 지역의 필립 마테우스 한 목사가 무게를 즉석해서 표시해주는 저울을 발명했습니다. 십진법을 사용한 저울과 주방용 저울은 19세기 초에 발명되었죠. 1850년경에는 무게를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저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무게와 가격이 동시에 표시되는 저울이 등장했고요. 1939년에는 미국의 기술자 두 명이 전기 저항의 변동을 활용해서 전자저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톱니바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장치는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는 두 개의 나무 톱니바퀴가 수직적으로 서로 맞물린 양수시설이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0년경 로마시대 건축가인 비트루브는 물레방아 수차에 사용될 수 있는 톱니바퀴를 설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물레방아 제조기술이 발전하고 톱니바퀴 시계가 등장하면서 톱니바퀴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는데요. 당시 시계 제조업자들은 톱니바퀴 장치의 변속 비율을 시계 제조에 응용했습니다. 마찰력이 적은 톱니바퀴의 맞물림 현상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한 것은 17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영국의 로버트 후크가 1672년에 톱니바퀴 절삭기를 발명함으로써 무엇보다 정밀 시계 제조에 꼭 필요했던 동일한 형태의 톱니바퀴 제작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톱니바퀴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1875년에 기계공학자인 플란츠 롤렉은 톱니의 형태를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1884년에 증기 터빈이 발명되자 높은 회전수를 신속하게 적정 한도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톱니바퀴와 전동장치가 요구되게 됩니다. 1892년 스웨덴 출신의 기술자 카를드 라발은 톱니가 엇갈리며 맞물리는 변동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라발의 전동장치는 소음이 적을 뿐 아니라 기계 효율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헤링본 기어라고도 불리는 이 전동장치는 오늘날 특히 자동차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계 제작과 시계 제조 분야에서도 최적의 톱니바퀴 형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을 통해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되새기는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나는 송혜림의 친구였다. 탈북자 김용순 씨의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였고 그녀가 오호댁이라 불리우던 김정일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 앞으로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김정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 성혜림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김일성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에서는 국악무도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방송씨라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제2화 국가보위부 예신가 312호실을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 8월 1일 밤 나와 가족들에게는 남은 생애의 운명이 결정되던 순간이었다. 당시에 나는 막내 아들을 갓 낳은 산모였지만 군무초인 여행자 상점 책임자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게 되었다. 7월 4일 남편이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론가 불려간 지 한 달이 채 못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도원 동무! 어이 용순 동무! 아니 이거 귓구멍에 말뚝을 들어박았나? 예, 점장 동지.

데려서 따라오시오. 중자의 뒤를 따라 아파트로 올라갔다.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몇 층인지조차 살필 겨를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복 차림의 20대 청년 두 명이 좌측 방문 앞에 있다가 군관에게 경례를 붙였다. 들어가시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이런 때 하는 말인가 싶었다. 엘리트로 살던 34년간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출장길에서 맞닥뜨린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방 안에 들어갔지만 앉지도 서지도 못할 처지에 빠진 나는 엉거주춤하고 그냥 떨기만 했다. 그런대로 살펴본 통 빈방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의자 두 개, 침대와 목포, 그리고 베개 한 개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시계나 달력도 없었다. 불안에 떨며 20분쯤 서성대노라니 그곳으로 나를 데려왔던 그 중자가 환자복 같은 옷 한 벌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짧게 외쳤다.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입고 온 옷과 가방 같은 사품은 모두 내놓으시오. 병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듯한 수사기관인 것 같았다. 치마 조걸이, 슬리퍼, 가방을 모두 주었더니 이번에는 자라는 단 한마디만 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털썩 주저앉은 나의 온몸으로 더 큰 불안이 엄습했다.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공포와 불안이 연이어 몰아쳤다. 지금까지 원작의 김영순, 각색의 김민, 자유북한 방송 아나운서들의 출연으로 들으셨습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괴양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천리마 운동, 사회주의 거수, 김정일 식의 정치 방식, 개혁은 망국의 길이라는 주장과 김정일의 인민군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일이 주장하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의미와 현재에도 계속해서 자강도를 방문해 노동 계급들을 고모하고 강계 정신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장군님의 성군 영도에 의해서 우리의 일심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도약대,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일으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는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강행군을 하는 오늘 나는 자강도를 모범으로 하여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고 한다며 자강도는 중요 공업 부분에 혁명적 노동 계급이 많기 때문에 고도를 불러일으키면 경제를 빨리 지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강도의 노동 계급들은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중요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많이 건설했으며 원료, 자재 문제를 풀기 위해 공장 기업소들의 자력갱생 기지를 꾸리고 공장의 잠재력과 온갖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해 사회주의 맛이 나게 깨끗하고 알뜰하게 잘 꾸리고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갖춰 놓았다며 이에 김정일은 고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강계정신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온 나라가 그곳을 따라 배우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연자로는 자강도를 소개하며 온 나라 인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충료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이어가는 자강도의 모범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자신들도 능히 시련을 이겨내고 자체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계 정신으로 성강의 봉화 따라 억세게 투쟁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의 강연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의 천리마 운동은 1956년 이후 김일성이 북조선의 경제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스타하노프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모방해서 시작한 강력한 집단 운동입니다. 이 당시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협동농장으로 바꾸면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집단 노동체제로 바꾸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써 북조선의 천리마 운동은 1960년대 농업 생산을 크게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중공업과 하공업에 이르기까지 큰 성과를 얻었지만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 심각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생산 목표 양만 강조하다 보니 농산품의 질은 떨어지고 각 부서 간의 경쟁이 붙어 정부 당국의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조선의 경제가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1974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김정일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에 1999년 이후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내세우며 천리마 운동의 정신을 되살릴 것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에서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와 같이 계속해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도약대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일으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며 천리마의 정신, 강계의 정신을 선전하며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이 사강도를 계속해서 방문해 강계의 정신이라 이름을 짓고 북조선 주민들을 하여금 사강도 주민들을 따라 배우기를 강요하는 것에는 김정일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강도에는 전쟁이나 내부 폭동,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항전을 위해 준비한 최고 전시사령부가 자강도 강계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강도에는 군수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각종 군사시설이 많이 있어 마지막 항전으로 충분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강도 강계시 바로 위에 있는 만포시는 풍부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군사시설이 있는 데다 고산이 줄비하기 때문에 마지막 항전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자강도를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이며 자강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하기 위해 강연 자료를 통해 자강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충녀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이어가는 모범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조선 동포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집 사랑방의 먼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겨울 내내 서너 번도 더 듣는 수가 있어. 당사자가 시작은 하지만 중간쯤이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이어가곤 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주 모이는 이유는 지주인 임신이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신에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서작인들이 찾아오는 걸 달갑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서작인들은 기름이 부족해 불을 켤 형편이 못되었으나 우리 집은 기름이 늘 넉넉했고 이야기책도 여러 권 있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등불을 켜는 게 불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지 않아 두로 내놓고 기름이 아깝다는 걸 내색하지는 않았다. 나는 옛 이야기에 흥미가 있어 둘째 누이에게 업힌 채 졸음을 참아가며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곤 했다. 여섯 살이 되어서는 천자문을 공부하고 국문을 알게 되어 장익성전이라는 옛 소설이나 삼국지를 더듬거리며 읽었다. 어릴 때 나는 유난히도 겁이 많았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쉽게 뛰어넘는 문턱도 나는 그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레 살피다가 넘거는 했다. 나의 그런 행동이 재미있었던지 동네 사람들은 내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계속하여 문턱을 넘는 시합을 시켰다. 나는 행동이 느리고 겁도 많았지만 말은 엄청나게 빨리 했고 또 저리 있게 잘했다고 한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게 또 신기했던지 나에게 말을 못한다고 걸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너 아직도 말을 할 줄 모른다면서. 그러면 나는 아주머니들이 놀리는 줄도 모르고 대답했다. 내가 왜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집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는걸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라요. 내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겁이 많고 행동이 둔해서 누구와 싸움이 붙으면 대체로 얻어맞는 편이었다. 그러나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누이들이 소문을 듣고 부모님 앞에서 내가 싸움에 졌다고 놀리면 나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져줬다고 둘러대서 집안 사람들을 웃기고는 했다. 세월이 하도 흘러 몇 살 된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남아 다섯 살 때쯤으로 기억된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는 빈손으로 온 걸 미안해하다가 나에게 당시 아이들에게는 큰 돈인 10전을 주었다. 설에 세 배를 가도 임신해서나 동전을 하나씩 주었지 다른 집에서는 엿이나 한 가락씩 주던 때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형은 내가 손님한테 돈을 받은 걸 알고는 뺏으려고 했지만 나는 형에게 주지 않았다. 힘으로 뺏고 싶어도 아버지가 보고 있어 그렇게는 못하자 형은 어머니에게 공연한 투정을 부리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돈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평소의 형과 비교할 때 뭔가 이상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잠을 잘 때 뺏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런 형을 오히려 걸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랫목에 잠자리를 펴고 누우면서 아무도 몰래 돈을 삿자리 밑에 감췄다. 그리고는 마치 돈을 바지에 넣은 것처럼 바지를 꼬르 안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형은 식구들에게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떠들었다. 밤에 바지를 뒤져보았는데 돈이 없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삿자리 밑에서 돈을 꺼내 식구들에게 보여주었다. 형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고 식구들은 또 한바탕 웃었다. 네, 지금까지 항장엽전 노동당비서가 쓴 해골음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탈북대학생의 일기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외래어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남북 언어를 보면 북한은 순수 우리말만 사용하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남한에 입국한 우리는 외래어에 아주 약합니다. 순수 우리말만 하던 우리에게 남한의 외래어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는 외래어가 순수 우리말인 마냥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한의 언어를 따라야 하지만